미련 두지 말아요. 그냥 그대로 가세요. 한때는 우리도 사랑에 빠져 목숨 건 적이 있었잖아요. 마음 편히 보내고 싶어요. 하지 말아요. 마음 편히 가세요. 한때는 당신도 사랑에 빠져 목숨 건 적이 있었잖아요. 보내고 싶어요. 붙잡아도 가야 할 사람 마음 편히 보내고 싶어요.